상상대로 어느 날 시화창한 나 그대 여기고 느낀 대로 진상은 사거리 제 인생은 사거리 구타월의 골 지나간 낭력 사거리에 자동나 막혀 길어진 것이 못해 정과 힙합은 막에 그 도끼를 진짜로 보는데 숨 멀어버려 종영 팬은 허여 빨리 좁아 hurry up No good spot up a shorty when it rolls down. Hot box set free. That's what I call a hot recipe. Tank top slinging on that Coca-Cola body. She just ready to get sliced up, iced up. Look at the turns on the thing. Dang, she make a dog wanna go bang bang. I'm a freak, niggas take a price cake. There's a lot of the girl. No. She's only world. No more in Korea, she's a perfect, she's star. 어서 와서 들어가는 거지 나도 몰라 그날이 아무런 어리는 적이 없어 양세도 아이돌 홍샤도 About PM 10, 17 That bridge would down for 2kids 와 아프던 밤 그리고 언니들 Yo, God, woman Listen like a dad Come here, bitch!